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학술단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위해 3주 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비자가 발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중앙일보와 22일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남한 국민의 56%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70%는 북한의 핵 무장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원동현 부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남한 인사들을 만났을 때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23일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열자는 남한 측 제의에 대해 9일째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학술단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위해 3주 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비자가 발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중앙일보와 22일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여러 차례 북한 관리들을 뉴욕에 초청해 미국 관리들과 대화를 주선해온 미 정치학자들의 단체 전미 외교정책협의회는 지난달 말 김 부상에게 3월 뉴욕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냈으며 동시에 미 국무부에 김 부상의 비자 발급을 요청했는데 3주가 넘은 21일까지 김 부상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은 김 부상의 방미는 사실상 북한과 미국 정부 간 접촉이 돼야 하며 이는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가 사전에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이 현재까지 입장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된 탓에 다음 달 3일 이전에 김 부상의 비자가 발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한 국민의 56%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70%는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경계 대상 또는 적대 대상으로 본다는 부정적 응답이 56%로 협력 대상 또는 지원 대상으로 본다는 38%보다 많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은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박사는 부정적 대북 인식이 햇볕 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작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대청해전도 조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대답이 90%에 달했으며 현재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없거나 후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원동현 부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남한 인사들을 만났을 때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 부부장이 이달 초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남한 인사들을 만났을 때 인도적 식량 지원은 우리가 사정을 다 말하고 수량까지 합의해놓고 남한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 부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관 통일전선부 부장 간의 싱가포르 접촉에서 남한이 쌀 40만 톤과 비료 2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김 대표는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원 부부장은 또 남한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IT를 지원하면서 대북 정책에는 소극적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원 부부장이 타진했던 고건 사회통합위원장과의 베이징 회동이 성사됐다면 북한은 싱가포르 접촉 당시 논의된 지원 가운데 일부인 쌀과 비료를 각각 50만 톤 정도를 지원받는 문제를 제기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3일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열자는 남한 측 제의에 대해 9일째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22일 중으로는 북한 측의 전화통지문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지난달 26일 개성공단 3통과 관련한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남한의 지난 12일 수정 제의를 무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며 남한 측이 제시한 회담 일자를 바꿔 제의하거나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측은 군사실무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지난달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에서 350여 발의 포사격을 한 것에 대해 따질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동해와 서해상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최정락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배의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흑막 속의 장군님 비하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위해 친이모까지 죽인 신찬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현재 해외에 나와 있는 전 북한 일호위총국 간부의 수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을 벗어난 상당수 인사의 시각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김일성 주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며 이 수기 또한 전체적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때 잘 나가던 정무원 부총리 김다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김정일의 위성적인 인간성에 대하여 해부해 보겠습니다. 정무원 부총리를 지낸 김다련은 김일성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친인척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다련이만큼 유능한 경제일꾼은 없어. 그는 경제뿐 아니라 애교술도 능하고 수학에도 비상해. 그런 인재가 우리 김씨 가문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후련한 자랑거리란 말이야. 그래서인지 김일성은 무슨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김다련을 금수산 의사당으로 불러 토론하곤 했습니다. 말이 토론이지 김다련의 의견을 전적으로 정책에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지던 시기 김일성은 사회주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국에 출장 나간 김다련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탁자에 마주 앉은 김다련은 김일성의 대안이 사업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부터 내놓았습니다. 대한이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식 생산체계를 확립한 주체적인 경제체제라고 북한이 수십 년 선전해온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김일성도 부정하는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김다련이 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동석한 김정일은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오히려 더 들어보자고 제지하며 김정일에게 이제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일성은 자기 스스로 학식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대인이었습니다. 김다련은 냉전 구도가 허물어진 국제적 현실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역시 경제 발전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오자 김정일은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인가? 등서평 그 쥐새끼 한 마리가 지금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그걸 못마들한 소린가? 김정일은 항상 등서평을 가리켜 쥐새끼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은 오늘은 그만하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김다련을 따로 불러 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며칠 후 김일성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들과 인민경제대학 박사들을 만나 대한의 사업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독식 경제를 연구할 때 대한 가업을 주었습니다. 또한 박정희가 어떻게 남성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지 당신들은 좀 생각해 보았는가? 라고 물어보면서 기회가 마련되면 남조선의 경제 고찰단을 파괴나갔다고 선언해 회의장에 있던 전체 성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국가 경제 문제를 놓고 김일성과 김다련은 개혁론을 주장하고 김정일과 연영묵 총리는 사회주의 원칙주의를 주장하는 대립이 조성됐습니다. 사실 김정일과 김다련은 단순한 인척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이 어렸을 때 계모가 미워 집을 뛰쳐나오면 항상 김다련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김정일은 그 옛정을 다 잊은 듯 그때부터 김다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하여 김일성 사후 혁명 원칙에는 친척이고 뭐고 없다며 김다련을 정무원 부총리에서 해임시켜 흥란비로 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제명은 어마어마하게도 당정책 비방 및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당정책 비방이라는 제명의 근거는 이러했습니다. 식량난과 함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북한은 전국 각도, 시, 군 직장마다 자체 기술과 자재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산발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다련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과 자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문 공장에서 기성화된 설비를 만들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적 전력 생산 대상 건설에 힘을 집중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전망적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그만 당의 자력갱생 정책을 비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다련이 흥남 비료 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공장의 생산 부실과 일부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문제 삼아 국가검열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다련은 자신의 숙적인 연영묵이 검열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내려온다는 소식을 두고 사무실에서 네타이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정일은 인척관계의 김다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의 처와 자식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기어까지라는 말은 김정일이 반개의 친인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사이에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확립한다면서 김정일은 직계가 아닌 친인척들이 득세와 우상화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겨가지를 잘라줘야 곱게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 김정일이 처음 이들을 겨가지라고 표현한 다음부터 이들 친인척들은 북한 주민들에겐 마주서서 안 될 사람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 겨가지들과 어울리다가 종파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중앙당 간부들은 김정일과 배달한 형제인 김성애의 자녀들과는 눈길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애는 김정일이 당 사업을 시작하던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평양 교회에 있는 13호 별장에 구금되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더욱 대견해하고 사랑하던 김평일은 애국대사관 대사로 오래전에 임명받고 해외 추방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삼촌인 김영준은 뇌혈전 후유증으로 지금은 운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식은 절대로 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 조직분해의 간부사업 원칙에 의해 모두들 선과 기관이 평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소개해준 첫 번째 처 김영숙은 주울 초대소 소장으로 산속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처 성혜림은 망명 중 사망했습니다. 김정남의 소급시설 친구인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은 한국으로 왔다가 김정일이 지시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한장하면 제 아내도 팔고 권력에 미치면 제 어머니도 살해한다고 했습니다. 권력 쟁탈을 위해 우아래 피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일은 우리 봉건 왕조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친모를 잃고 계모의 손 아래서 야심과 반항아의 기질만 익히며 자란 김정일은 지나간 그 역사의 비하를 재현한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김일성의 사망은 바로 김정일이 몰락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에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먼 세기도 아니고 노예제나 봉건국가도 아닌 만민평등 이념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한둘도 아닌 수백만이 아사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부는 응당 책임을 지고 해산하든가 붕괴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수십 명이 굶어 죽었다면 그것은 그들 운명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만이 생죽음을 당한 이 비극은 북한 정부가 말하는 제국주의 봉쇄 때문도 아니며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권한 때문도 아니고 엄연한 대학살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인민적인 대범죄를 감행하고도 오늘까지 인민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포갑정치를 계속하는 김정일, 권력 쟁탈을 위해 제일로 가까워야 할 혈육으로부터 먼저 증오하고 박해한 철심장에게 200만이 죽음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혁명을 부르짖으며 오늘까지 세습 정치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 북한 1호의 총국 간부의 숙이 김일성은 어떻게 사망하였는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남과 북을 만들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 싱크대에 좀 올려놔 줄래? 싱크대? 싱크대가 뭐니? 네, 남조선에서 싱크대로 부르는 것은 조리할 재료를 다듬고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가시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개수대나 설거지대로 부르기도 하죠. 최근에는 손님의 요구에 맞게 싱크대와 가스대, 조리대를 합친 주부들을 위한 맞춤 부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기혁아,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 싱크대에 좀 올려놔 줄래? 그래, 그럼 가스대 위에 올려놓을게.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본 방송국 김지성 국장이 진행하는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쏜살 같습니다. 엊그제가 입춘이었는데 금방 또 우수가 다가섰네요. 우수경칩에는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도 있듯이 봄을 시기했던 겨울도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구촌 다문화 축제인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82개국에서 2,633명의 선수들이 출전 15개 기본 종목에서 총 86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는 이 동계올림픽으로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에어 국가인 남조선 사회도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대단합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라면 어디서나 환호 소리가 터져나오고 심지어 밤잠을 설쳐가면서 올림픽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선수단이 47명이 참가했고 북조선에서는 2명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메달 순위로는 미국이 금메달 7개로 1위이며 독일이 5개로 2위, 노르웨이와 스웨스가 각각 5개로 3위와 4위, 남조선이 금메달 4개로 5위의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남조선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수건을 풀게 되었습니다. 21세의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대한민국 여자 빙상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쯤에서 우리는 금메달 주인공인 이상화 선수가 했던 인터뷰와 홈페이지 남긴 글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경기에 출전하기 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남이 올림픽이 뭔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이날을 위해 4년 동안 피땀 흘려 힘들게 노력하고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울고 웃었으니까 이제 나와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할 거야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수여식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고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도 너무 힘들다. 우리도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말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구의 글과 이야기에는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이란 용어라든가 대통령님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수한 인간됨이 면면을 발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쾌거는 더욱 빛이 나는 것이고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고향을 둔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실들이 새삼 충격으로 다가섭니다. 그럴수록 그와 같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없는 북녘 동포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지구촌 다문화 축제인데 무엇이 그리 두려워 주민들에게 남조선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조차도 보여줄 수 없는지요. 진실을 진실이라 말할 수 없거니와 필사적인 인간 승리의 그 결과마저 지도자의 공덕으로 돌려야만 되는 북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낙오자가 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상대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산소와 소금 같은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조선 당국은 사회와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보 제공의 통로를 한사코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체제 전복을 노린 종탐무략 책동이라며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조선 당국이 규정한 종탐무략이라는 행위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알 권리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법적 제재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국가의 모든 회의와 예산집행정령, 국가기관의 활동내용 등 모든 것이 텔레비전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북한에서 국비밀로 간주하는 통계 숫자는 물론 군대도 공개하고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도 다 보여줍니다. 무엇을 숨기려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에 마음대로 글을 올리고 누구나 그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선전화기가 컴퓨터로 사용되고 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덕 북조선에서만은 모든 것이 비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조선 인민들은 나라 안에서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삽니다. 또한 북조선 당국은 주민들이 나라 밖의 소식을 아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반동이 되어 정치범 관리소에 가야 하고 외국과 전화 통화를 해도 반국가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실상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외국이 지원물자 받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다 나니 북조선 주민들은 세계적인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 당국자들의 시야도 협소해져 이번 화폐 개혁과 같은 한심한 정책으로 나라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조선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꽉 닫고 세상을 외면하면 북조선은 더욱더 뒤떨어지게 됩니다. 썩은 고인물은 퍼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낡고 썩어 빠진 체제를 지키려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조선 당국의 정책이 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사해설 시간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철의 장막에 가려진 동토의 땅 북조선의 실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이 궁금하다.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국 오주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이 궁금하다의 진행을 맡은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북조선 이야기 중 하나인 인민군의 숨겨진 해외 파병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 동남아시아의 웬남에서 동서냉전이 야기한 거대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위도 17도선을 중심으로 소련과 중국에 의해 웬남 북쪽에 설립된 공산정권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쪽에 설립된 민주정권이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 월남전쟁이라 부르는 이 전쟁은 6.25 전쟁에 이어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에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1975년 공산정권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미국은 웬남에 수많은 병력을 파병했으며 그중 1만 1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조선도 이 전쟁에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64년 웬남에 병력 130명과 10명의 태권도 교관을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공병부대 등으로 구성된 비둘기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이후 1973년까지 해병대 1개 여당 규모의 청룡부대, 맹호부대 등을 파병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웬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사이 불과 5천 명의 전사자만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혈맹국인 미국을 돕고 웬남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 파병으로 인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여 남조선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웬남의 공산정권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킨 소련과 중국은 6.25 전쟁에서 경험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두려워 직접 병력을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그-17과 미그-21 전투기를 비롯해 무기를 제공하는 등 뒤에 숨어서 전쟁을 조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웬남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남조선에 정착한 한 탈북자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조선 독재 정권도 왜난 전쟁 당시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내놓은 사람은 1996년 미국 전투기를 몰고 남조선에 귀순한 이철수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남조선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67년부터 72년까지 약 800명의 병력이 70명씩 6개월 단위로 웬남에 파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수 씨에 의하면 인민군 조종사들은 미국 전투기 100여 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사실 인민군의 웬남 전쟁 파병 의혹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70년 5월 남조선 백마부대가 웬남 현지에서 작전을 진행하던 중 북조선의 삐라, 전술책자, 무전기 등을 노획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 언론사들은 이 사실을 캐내기 위해 1996년 웬남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취재진은 전쟁 당시 북한에 유학했던 주민들과 제대 군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을 캐내려 했지만 그들이 대답을 거부하는 바람에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남조선 언론 취재진이 하노이 공군 박물관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에는 1967년 4월 하노이 북부 켄 군사공항 사무실에서 호치민 당시 수상이 인민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보낸 선물이 북조선 공군 조종사 10명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민군의 웬남 전쟁 참전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하노이 인근에서 인민군 조종사 무덤 10개가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묘지 사진에는 고 리창일, 박동준 씨 등 조종사 11명과 정비사 3명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이후 더 이상 비밀을 숨기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는지 2000년 4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1964년에서 1970년 웬남 현지에 공군과 공병 부대를 파병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실이 거짓 앞에 또 한 번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신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조선 공군은 전쟁 당시 미그-17 및 미그-21 전투기를 몰고 웬남 상공에서 미국 공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련 공군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몰래 참전했던 것과 같은 비밀 참전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웬남에 약 800명의 조종사와 정비사를 파병했으며 이 중 약 80명이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치민은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전쟁에서 사로잡은 남조선 국군 포로를 북조선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당시 노린 것은 미국 전투기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김일성은 호치민에게 미국의 F-4 팬텀 전투기 4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이 이를 보기 좋게 거절하자 격분한 김일성은 한동안 웬남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북조선 독재 정권의 웬남 전쟁 파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박정희 정부는 웬남 파병 당시 국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허락을 받고서야 파병을 한 것이었습니다. 국군 장병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의 소중한 국민들이기에 국민의 허락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독재정권은 아무도 모르게 웬남에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인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있건만 김일성은 인민들의 허락도 없이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독재정권이 인민군을 사병 집단쯤으로 치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북조선의 웬남 전쟁 참전 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구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소나기를 피하러 사람들이 길가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끼어들자 한 청년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당황해하는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청년은 비를 맞으며 길 저쪽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4~5분쯤 지났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그 할아버지가 들으라는 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계산만 빠른 두뇌 회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리석은 듯 따뜻한 눈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인 평양을 떠나 월남한 뒤 지난 26년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기자로 재직하며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국어 방송 창립자 및 국장을 역임한 안재훈 선생의 태평양을 오고가는 대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반도 북녘당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태평양을 오고 가는 대화, 패시픽 다이얼로그라는 제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뉴스, 특히 한반도에 관련된 소식,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해설도 해드리고 제 생각도 논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60여 년 전에 유치원 때, 어린아이 때 고향이던 평양을 떠나서 자유세계로 떠나온 탈북자 안재훈입니다. 지난 45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 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에 정착한 최근 탈북자만도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6자, 즉 6개국이 모여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니까 이 문제를 다 같이 관련자들이 논의해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로 해서 제일 위협이 되는 것은 인접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인데도 왜 북한은 미국과 양자회담에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요? 그것은 미국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 북조선 당국에게 최근에 이 와해 무드를 살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회담에 나오라고 독촉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국제연합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 장 예수이 5일에도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특사 보주오주가 평양에 가서 김계관을 만나고 온 것이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방문해서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 관리가 곧 미국에 올지 모른다 이런 소문만 자자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직은 이사국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맡고 있는데 이달, 즉 이번에 중국 차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장대사가 미국과 북한이 양측이 서로 절반씩 나와서 서로 좀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수차례, 여러 차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곧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나라가 여기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환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만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한 모양인데 날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미 국무부의 대변인이 북한이 말로만 하지 말고 좋은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월달은 북한 내부 자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평양에서 바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셋째 아들 이 부각시키는 그쪽 국내 사정 때문에 평양에 있는 지도층은 아마도 당분간 육자회담에 적극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지는 못하지 않을까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안재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있는 이경화 씨가 가족을 찾는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다 탈북한 이경화 씨는 2003년 헤어진 어머니 송복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화 씨의 어머니는 2003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뒤 북송되었다가 2004년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탈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경화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중국 더문 지역에서 1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경화 씨 어머니 송복화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가 말살된 북조선에서는 북조선 내부의 소식조차 제대로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방송국에서 특별히 준비한 서울에서 전하는 북녘 소식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북한 소식은 평양에서 거주한 노동당 간부 출신의 김철수 씨가 증언한 북한의 인민무력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에 대한 소식에 대해 전번 주에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인민무력부 작전국은 1호 청사 내 사무실들과는 별도로 4층으로 된 한 개 동을 통째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전국은 군부의 충성파가 모인 집단으로 김정일도 작전국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도청한 내용에 의하면 작전국 내부 분위기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작전부 내부는 이미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는데요. 김정일에게 등진 사람이 많다. 이것이 작전국 내부 통신을 도청한 김 씨의 결론입니다. 김 씨는 작전국 내 13명의 처장 중 가장 권한이 높은 제1처장 리 암흑의 전화를 도청한 결과 그 당시 1처장은 반당 조직을 구축 중이었다고 합니다. 무력부 안에 또 다른 조직이 있는데 하루는 1처장이 누군가 도청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구처장과 통화를 했다. 코드를 연결해 들어봤더니 시일을 정해 만나자는 내용이었는데 만남을 약속하는 것은 훈한 일이지만 두 처장은 암호로 대화했다. 이렇게 김 씨는 그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가 육군단 구테타 기소 사건이 발생한 1994년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육군단 사건도 아마 인민무력부 거의 승리 조직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군부 내에 반체제 세력이 존재한다는 김 씨의 주장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방송과 대담을 가진 황 전 비서에 따르면 여단장급 이상 장성들은 정기적으로 평양중앙당 청사에 모여 한 달가량 강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시 강사가 황 전 비서였는데 간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통제가 안 된다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황 전 비서는 망명 이후 북한 민주화 과정에서 군인들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김정일의 통화 내역도 도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정일과 청정치국 문화부 과장 간의 통화였는데 당시 김정일은 처리했나? 라고 물은 뒤 걔네는 왜 그런가? 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청정치국이 군을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노동당의 집행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체제 세력과 관련된 통화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김 씨에 따르면 김정일은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남북 간의 회담 내용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다고 합니다. 판문점 남북회담장에서 설치되는 전화기들은 모두 인민무력분의 교환대와 연결된 도청기로서 김정일은 평양에 앉아 회담 내용을 모두 청취한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의 도청으로 인민무력부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군부 내에 반체제 세력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부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모두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다. 심지어 내가 속한 통신부 안에서도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군관 장교들도 끼리끼리 따로 움직였으며 조선이라는 것이 당원 모임이 있고 조직생활, 총화가 있는 곳이지만 그것 말고도 각 세력끼리 따로 갖는 회의가 있다. 함경북도 청진과 해룡에 다 조직이 있다. 아직 터지지 못해서 그렇다. 김 씨는 또 탈북 이후 인민무력부 내 지인과의 접촉에서 반체제 세력이 아직 건재하며 또 이들이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의 지인이 있고는 조직이 있다. 김정일 반대파이다. 안전 때문에 다 밝히지는 않겠다. 그 사람들 모두 인민무력부 요직에 있다. 이 외 조직들도 모두 강력한 조직들이다. 모두 군부 조직인 것으로 군단 사령부 모두 꿰고 있다. 자금 등 모든 것을 외국에서 지원받는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 대해 김 씨는 조선도 골물대로 골맞다며 터질 날이 머지않다. 김정일은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짧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후계자 문제에 대해 후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12년 후계자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군 부인은 후계 관련 지시가 다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작년 11월 1일 무렵 없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도 후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민무력부 내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문제는 건강이 악화된 김정일과 그 세력이 밀린다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중앙당에서 다른 사람을 얼려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탈북 이후 중국 정보 당국에 포섭되어 대북 공작원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김정은의 번영이 김정훈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화두가 있기 마련이지만 요즘 인류 사회의 최대 화두는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선 건강의 정리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감적 안녕 질서의 유지 상태로 꼽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원암용 예방을 1차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가운데 6 내지 10%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규모는 연간 3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짜약이 가장 많이 적발된 1위 국가는 러시아로서 93건, 2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짜약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으로서 87건에 달합니다. 몇 달 전 미국의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중국약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이는 디에틸렌글리코를 사용한 중국산 감기약 26만 병이 파나마에서 유통되어 36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국산 가짜약이 나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기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은 청나라 황실 태위운 우사였던 위의 세양이 1669년 베이징 시내 주택에다 간판을 걸고 초창기로 약방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근 338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 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국이라고 자랑하는 통냉탕이 있어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을 비롯해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북한에서 제약산업연구개발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일 때문에 더더욱 횡행하고 있는 가짜약의 사용 실태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도 서슴없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12일 본 방송국의 함경북도 통신원에 따르면 원성군 남향구에서 살던 정문실 씨는 가짜 약인 줄 모르고 사용한 페니실린과 마이실린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지난 1월 말경 사망했다고 합니다. 원성군 남향에 위치한 국경경비대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던 정 씨는 자궁의 임신으로 1월 말경 해룡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책임적으로 무사히 잘 해달라는 뜻으로 진행 의사에게 일정량의 뇌물을 건넨 정 씨는 예약된 날짜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으나 수술용 메스를 비롯한 수술 도구의 불결함 때문인지 심한 염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병원에서 제공되는 약이나 약물은 일절 없어 모든 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 씨는 해룡시에서 가장 큰 약 장사꾼으로 알려지고 있는 황모 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국내산 페니실린 200만 단위와 마이실린 100만 단위, 포도당 등을 각각 5통씩 구매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니실린이나 마이실린 등 여러 약품들 중에 가짜가 60 내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짜만 아니라면 중국에서 들여오는 약품보다 효능이 높다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표적인 제약공장은 평성제약공장과 순천제약공장을 꼽을 수 있지만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공장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제약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기존의 제약 생산 공정을 토대로 집에서 약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품과 유사해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 씨는 약품을 구매한 후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로부터 주사를 맞았는데 문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항상제 반응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또 약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지 않고서 주사를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 씨가 주사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일정량의 두 배에 달하는 항상제를 한 번에 투여한 결과 심한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에서 20분 내에 손술세도 없이 정 씨는 사망했습니다. 급기야 사망사고를 낸 병원 측과 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 씨가 구입한 10통의 항상제를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종류별로 각각 3통이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응당 환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병원 측이 정 씨가 가짜약을 잘못 구매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약을 팔아넘긴 황 씨 또한 얼굴도 모르는 평성의 한 약 대거리 장사꾼에게서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가짜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매하게 목숨을 잃은 정 씨와 그 가족들에게만 불행과 슬픔이 닥쳐왔고 당국이나 병원 측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과 사과 한마디 못 받은 정 씨의 남편 박 씨는 해룡 시당에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군 정치의 효과인 듯 군인 신분인 박 씨의 신서는 곧 안전기관의 사망사건 조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해룡시 시병원 원장이 당적 책임 추궁을 받았으며 주사를 잘못 투여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해임되었고 약장사꾼 황 씨는 불법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품 전량을 무상몰수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가짜약까지 이렇게 판을 치며 사람 목숨을 파리 잡듯하니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정부가 전부 거짓으로 백성을 태하는데 약이라고 가짜가 없겠는가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원은 그래도 그나마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품의 70%가 정품인 까닭에 주민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본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에게 러시아의 벌목장은 큰 외화벌이 기지이죠.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극동의 원시림을 돈벌이로 가고 있지만 러시아 벌목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철저히 믿을 만한 사람들만 선발해 보낸다는 것을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한데요. 실례로 단기간의 심사에서 당신은 왜 러시아로 가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돈벌이를 간다고 하면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외화 정책을 간철하기 위해 러시아로 간다고 대답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죠. 믿을만한 사람들을 전발해 세뇌 교육을 철저히 시켜 보내지만 러시아에 간 수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동의 원시림 속에서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는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한 김철림 씨는 지금 러시아의 벌목 현장에서 금년에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북한의 화폐 개혁으로 주민들의 삶이 더더욱 힘겨지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힘겹게 번 돈이라는 것이 평균 1,000달러, 외국에까지 나가서 목숨 걸고 번 돈이지만 그 돈도 지금 북한의 소용돌이에 말려들면 보살 것 없이 되어버린다는 우려 때문에 그들은 귀국길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목 현장을 탈출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북한의 화폐 개혁 결과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